전인공노할 성노의 범죄를 가려보려는 일본 반동들의 오만무리한 망동에 단호한 철퇴를 안겨야 한다. 조선 일본군 성노예 및 강제유행 피해자 문제 대책위원회 대변인 다마. 최근 일본 수상 아베의 특사로 남조선을 행각한 자민당 간사장 니카이가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합의에 재협상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을 모독하고 위협공갈하는 극악무도한 망언을 드러놓아 온 민족의 최선윤 격분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10일 남조선의 지방을 싸다니던 니카이는 동행자들과 기자들 앞에서 갑자기 살기 뛴 표독스러운 낯짝을 해가지고 하찮은 것들로 티각태각하지 말고 사이좋게 가자고 짓거리면서 간계를 꾸미는 일당을 박멸해야 한다. 한 줌이라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발견하면 박멸해달라고 죄초대했다. 이 자의 망발은 박근혜 패당이 일본과 체결한 굴욕적인 성노예 문제 합의를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을 겨냥한 오만무리한 망발로서 일제의 과거 죄악을 철저히 청산하려는 전체 조선민족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우롱이며 공공연한 도발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일본 반동들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고 앙탈을 부르며 기를 쓰고 고수해보려고 발악하는 그 무슨 성노예 문제 합의로 말하면 몇 푼의 돈으로 과거 조선 여성들에 대한 일제의 천인공노할 성노예 범죄를 어물쩍 덮어버리기 위해 극악한 매국역적들인 박근혜 패당과 작당하여 조작해낸 얼치기 문서이며 매국배적적 협정이다. 하기에 그것은 발표되자마자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은 물론 남조선인민들을 비롯한 온결의 강력한 규탄 배격을 받았으며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요지없이 짓밟은 날강도적인 합의를 철폐할 때 대한 목소리는 날로 더욱 거세게 울려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엔 고문반대위원회를 비롯한 광범한 국제사회도 그 기만성과 비법성을 신랄히 폭로 단죄하면서 재협상을 주장하는 남조선인민들을 적극 지지해 나서고 있다. 그런데 일본 자민당 간사장이라는 자가 이러한 온결의와 국제사회를 간계를 꾸미는 일당 한 줌도 안 되는 것들이라고 악랄하게 중상모독하면서 박멸하라는 폭언까지 내뱉었으니 내배를 경악케 하는 뻔뻔스럽고 극악무도한 추태가 아닐 수 없다. 남조선을 행각하기 전에도 이 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돈도 지불했는데 처음부터 협상하자는 그런 바보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통하지 않는다는 망발을 쥐어치어 온결의 격분을 자아냈다. 때없이 망언을 일삼는 일본 총객들의 추악성과 저열성은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이번 니카이의 그거는 왜나라 쪽발이들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천년 숙적이며 이 세상 가장 철면피하고 오만방자한 족속들이라는 것을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과거 일제가 수많은 조선 여성들을 강제연행 납치하여 전쟁마당에 끌고 다니면서 지옥스러운 성노예 살이를 강요한 짐승도 나출불길 야수성 만행은 오늘도 만 사람의 치를 떨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반동들은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합의는 전쟁 범죄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느니 사죄할 생각이 털 것만큼도 없다느냐고 공공연히 내까리고 있는가 하면 일본군 위안부들을 성노예라고 규정한 유엔기구의 공정한 평가에 대해서도 그 무슨 반론문서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돌아다니며 항의하는 추태까지 부리고 있다. 지요, 남조선에 설치된 성노예 소녀상을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도 없는 불법 점거이다. 돈을 받았으면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호통치며 더욱 오만방작에 놀아대고 있다. 일본 반동들이 남조선을 싸다니며 천벌맞을 폭언까지 마구 쥐쳐대고 있는 것은 지난 세기 초 일제가 조선봉건 통치배들에게 날강도적인 을사오조약을 강요하며 허수아비처럼 여기던 암울한 과거를 방불케 하고 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러한 일본 반동들의 후안무치하고 뻔뻔스러운 주태에 바른 소리 한마디도 못하고 한일 간의 협력과 미래지향적이라는 따위의 소리를 늘어놓으며 일본의 추파를 던지고 있는 남조선 당국의 처사이다.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의 한결같은 반대 배격에도 불구하고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합의의 존중이니 리행이니 하며 돌아친 박근혜 패당의 친일욕적 행위와 다름없는 것으로서 일본 반동들의 오만 방자한 망동에 부채질을 하고 민족적 자존심을 모독하는 용납 못할 친일 굴종 행위이다. 일제에 대한 우리 여성들과 온 민족의 피맺힌 원한은 섬나라 족속들이 열백번 사죄한다고 하여도 절대로 풀릴 수 없다. 내 배가 한결같이 조조하고 있듯이 오늘 간계를 꾸미는 자들로 말하면 천추에 용납 못할 만거 죄악을 가려보려는 일본 반동들이며 온 세상이 달라붙어 박멸에 치워야 할 인류 공동의 적도 바로 재침략역에 들떠 군국화의 길로 미친 듯이 질주하는 외나라 족속들이다. 남조선 난국은 온 민족의 요구에 배치되게 굴욕적인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합의를 처리하지 않고 비굴한 대일 초자세로 나가다가는 더 큰 대배적 고립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결에는 일본 반동들의 뻔뻔스럽고 오만무리한 망동을 추호도 용납치 말고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하며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팔아먹는 친일욕적들을 청산하기 위한 고적적 투쟁을 더욱 강력히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주체 106 2017년 6월 16일 평양.